시간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 시간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신 까닭은 복음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까닭은 이 땅에 거민들 앞에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복음은 그분의 사명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어준다. 산상수훈의 말씀 보시면 애통이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우리 마귀에게 상처받고 죄로 인해 속박당하여서 다 상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죽음의 공포, 두려움 종신토록 인간의 삶을 요약하면 전도서는 말하기를 헛되다. 그런 인간의 생애입니다. 슬픔으로 죽음을 통한 슬픔으로 진료로 죄의 그 세력을 인해서 생긴 상처 싸매줄 수 없는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죠. 라마에서 라헬이 막 울부짖는데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라헬을 위로할 유일한 근거는 자식이 태어나는 것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부러지짐이 터져나오는데 절규가 터져나오는데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누가 죄에서 누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도 부도 명예도 어떤 인간의 능력도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것은 라헬이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만이 인류의 소망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런 속박에서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주는 유일한 분 마음이 상하여 고통당하여서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처해 있는 인간에게 그 상한 마음을 싸매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를 참 놀라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유를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포로에서 자유를 놀랐습니까? 이 복음을 성경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이기심의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삭개오가 이기심의 종에서 벗어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툭하면 자만하고 우쭐대고 성질냈던 요한이 자유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툭하면 내는 성질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자만심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겸손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의에 대한 기비를 터치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면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면 죄의 권세가 끝이 나버리고 죄를 통해 지배했던 마귀가 쫓겨나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유가 경험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 말을 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절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년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안식년의 기별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희년은 이제 그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경험입니다. 땅을 돌려주는 경험입니다. 지구의 통치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여전히 죄가 존재합니다. 사망의 죄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른간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기가 시작되어지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면 이 지구의 통치권이 구원받은 인간이 회복되어질 때 완전한 희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구원은 사람과 지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 내용 가운데 하나를 2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이 의미가 깊은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을 선포하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리기 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죄를 영원히 종멸시키는, 끝나게 하는, 마귀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걸 넘어서서 원수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간으로 오신 까닭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 뜻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 뜻은요, 같은 의미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종신토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기름 주는 분,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이게 물과 성령으로 끝난다,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노임받지 않도록, 자유케 하도록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것도 더 한 주제를 나누어서 말씀을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승리하시고 메시아를 만난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를 오셔서,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자신의 동네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사야 61장의 복음을 세상에 고향 마을의 교회 안식일에 단상에 서셔서 복음을 설교하시는데, 그 장면을 잠시 보면서 또 다른 복음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안식일에 교회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예? 연합회장이 와도 온 교회가, 지구가 들썩거리는데, 예? 대총회장이 오면 우리 한국이 난리 날걸요? 인터넷 뜯을 겁니다. 이명박이, 우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장이 오면 난리 날걸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향 마을의 안식일에, 시골 동네 교회 안식일에 설교하시기 위해서 단상에 서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예언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께서 한 장로에게서 성경을 받았는데, 그 장로가 성경을 어디를 폈는가? 61장을 펴서 예수께 주었습니다. 61장 1절 2절을 펴서 읽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찾으시고 예수께서 그 책을 펴시고 멸합니다. 예수께서 그 책을 펴시고 이사야 책을 주었는데 예수께서 이사야 책을 받아 드시고 책을 펴시는데 61장을 펴셔서 읽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생각합니다. 읽으십니다. 쭉 읽으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한 문장을 생략해 버리셨습니다. 그게 뭔가? 신은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원 문자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복수, 심판, 원수 갚아주겠다. 그 구절을 싹 빼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고향 마리 안식일에 이사야 61장의 복음,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는데 안식일에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한 문장을 생략하셨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라고요? 원수 갚는 것, 복수해 주는 것, 대신 갚아주는 것, 심판해 주는 것, 원수를 심판하는 것, 이 단어를 생략해버리고 성경을 덮으시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청중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청중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고정되었더라. 꿰뚫어지게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 장면을 휴대소만 그렇게 묘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무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다 예수께서 성령을 덮으시고 갑자기 복음을 들은 고향 마을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경 구절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자마자 그들의 안색이 빨갛게 싹 바뀌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오해당하고 잘못된 가르침 복음이 판을 치고 거짓 복음에 속아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생략하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하시는데 적용하시는데 이 성경이 너의 귀에 오늘날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자마자 그들은 성질이 나왔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갑자기 화가 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를 강제로 끌고 동네 언덕에 끌고 올라가서 발로 차서 언덕 위에 떨어져서 죽이려고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30년 동안 보고 자랐던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죄의 흔적이 없고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품성을 보고 자랐던 그들이 나아가서 침례 요한의 설교와 성령께서 임했다는 설교와 예수의 광야의 시험의 소식을 들었던 그들이 성전 정결과 포도즙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들었던 그들이 다시 말하면 고향에서 용났는데 세상 말로 말하는 거죠. 우리 고향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예수를 만났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끔 시골 마을 가면 섭곳이 합격, 뭐 장관 취임, 동네에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 땅에 동네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예수를 동네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발로 차서 죽이려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드리면 예수께서 누가 사장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복음을 들은 그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을 살아가면서 종신토록 천대와 질시와 능력과 수치와 속박을 당하면서 종으로 살아온 그들이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그 마음의 소원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잘 들으십시오. 그들을 로마의 속박을 받게 했던 불순종, 죄. 왜 그들이 로마를 지배를 받습니까? 왜 그들이 로마의 예속을 당합니까? 왜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거슬리고 자신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로 섬겼던 통치왕 마귀의 권세 하에 들어가기를 좌청했던 그들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 복음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했던 원래 이유인 죄, 로마를 보면 증오가 일어나, 증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죠?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 그들의 죄를 만족시켜주는 방법, 쉽게 말하면 그들의 증오심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래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로마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사단이 살짝 속였습니다. 이걸 더 영적으로 깊이 얘기 말씀드리면 초림의 구조를 재림의 구조로 순서를 바꾸어 놓았대요. 이게 영적으로 심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받아야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재림을 기다립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그런 재림을 절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사회에서 개혁사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비결이 뭔가? 우리 안에 그분의 의를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이 땅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땅 악한 습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그런 구원, 그런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지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메시아가 드디어 때가 되었다, 드디어 왔구나, 바로 저분이구나,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근제를 보내시구나, 야, 물을 세상에 포도즙으로 바꾸신 분? 분명 저분 가능할 거야. 그런 기대로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는데, 그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들이거든요.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께 책을 덮으시고 너무 좋아하는 그들에게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단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구나. 너희가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여전히 마귀의 종이구나. 너희가 택한 선민이라 그러지만 말로만, 이름만 선민이지 여전히 마귀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로마에서 구원하여 온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를 바라보면서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그들을, 로마가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주고, 로마가 핍박하면 그냥 그들을 축복해주고, 다시 말하면 로마의 원수를, 살할 수 없는 원수 로마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그 자라고 배척하고 발로 차서 죽일 뻔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선포하는데, 누가 1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배를 통해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리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를 시리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교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우쭐대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 기억이 나네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시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이 막 부풀어 올랐어요. 막 흥분되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배로 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분이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시조선 말씀 보시면 갑자기 마리아가 우쭐대는 마음이 생겼대요. 우쭐대는 마음이. 이게 인간의 교만이요. 자기 아들이 조금 잘 되면요. 뭐 개리없게 올라가죠. 이게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이 자만이요. 자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인간 이상이었을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마리아도 뭐였다? 죄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었다. 마리아도 그 마음속에 순간방심하면 자만의 교만의 씨가 있는 그가 금방 자만하게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인간을 교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셔서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자만을 흩어버리시는 분이시라라고 예언합니다. 5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뭔 뜻입니까? 같은 뜻이죠. 자고하는 정신, 높은 정신, 교만의 정신, 우뚤대는 정신, 자존중의 정신에서부터 그들을 마시는 분 끌어내리시는 분이시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분이시라. 추린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신 분이시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또요. 놀라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의 의미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예수께서 이사야 61장의 복음을 동네 마을에 선포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동네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간 마무리를 떠나겠습니다. 누가 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시몬이 친례 요한의 아버지죠. 시몬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의 신이 임했습니다. 시몬에게 예언의 신이 임했습니다. 예언의 은사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대언을 하는데 이렇게 대언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분이시라. 나사렛 동네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죠? 넘어졌어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넘어집니까? 그들 속에는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죄에서 근질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을 거절했죠.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또요. 넘어지게 하는 까닭이 또 무엇인가? 참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며 우리 구원받기에서 먼저 넘어져야 합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자존심이 깨어지고 이기심이 녹아내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통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뭐 하십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요.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겠다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뭘 당하셔요? 비방을 당한다. 누구한테? 심지어 택한 선민에게서 비방을 당한다. 이런 복음 전하다가 비방 당해봤습니까? 이방인에게 말하는 거 말고요. 교회 안에서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2장 35절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분이시라. 누가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이 누가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예언과 시몬의 예언의 말씀 속에 이루어진 예언이 누가 4장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응하였습니다. 예수의 동네 마을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셨습니다. 까닭은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함인데 그들은 넘어진 채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버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생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생에서. 더 다시 말하면 죄 중에서 구원받기를 원했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가를 썩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예수의 사명을 오해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가득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림은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차차 깊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누가 4장과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사야 40장과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린다. 그 다음 시간은 구체적으로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그분이 의가 있고, 복음은 영광이 있고, 또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지만, 어머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자신의 택한 백성이 그나마 30년 동안 예수를 보고 자란 이스라엘 동네, 예수님의 동네 고향 마을 교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양심 속에 조용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애착들, 우리의 욕심, 탐욕들, 우리의 우상들, 그런 죄를 버리기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좋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교만에서 끌어내리시고 겸손을 주시고 이기심을 흩어버리시고 이타심을 주시고 우쭐대는 정신을 제거하시고 종의 정신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주의 사명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복음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대가를 통해 오는 고난을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고난도 감사하게 하시며 주를 따라가는 경험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